어떻게 나를 두고 가나요? 슬프고 슬프다 눈물이 마르고 나 혼자 남겨지기 싫어서 그대를 따라 나선다면 뭐라고 할까요? 시간은 지나고 아물 때도 될 것만 아프고 아프다 상처가 덧나고 맴돌듯 그대 떠난 자리에 남겨진 초라한 내 삶의 흔적들마저도 남김없이 가져가세요. 이제 떠나가세요. 가라고 애원을 해도 내 안에서 왜 웃고 있나요? 왜 이렇게 괴롭히나요? 나를 잘 알잖아요. 그대가 곁에 없는 날 날 보며 웃는 그 모습이 마지막이라도 남김없이 가져가세요. 이제 떠나가세요. 가라고 애원을 해도 내 안에서 왜 웃고 있나요? 왜 이렇게 괴롭히나요? 나를 잘 알잖아요. 그대가 곁에 바보죠. 지난 시간 우리 일상의 기억도 더 파고드는 아픔이 돼요. 우린 이제 그만해요. 만나요.